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과 사드 배치 저지 부산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김해 비행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과 당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최순실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를 중지할 때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탄했습니다.